오늘은 쇼펜하우어의 명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너무 불행해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너무 행복해지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.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오히려 불행의 씨앗일 수 있다는 점 잊으면 안될것 같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명언 가지고 오겠습니다.